총 한 발로 전쟁이 시작되고 때론 대포 한 발로 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 한 발, 대포 한 발로 시작된 전쟁은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목숨을 영원히 앗아가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일입니다. 6.25 발발 43주년입니다. 그러니까 43년 전 오늘, 바로 이 시간, 철조망 남쪽 대부분의 착한 백성들은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일어날 그 끔찍한 재앙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겠죠. 이렇게 전쟁은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시작됩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은 6.25 43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영화 속의 전쟁과 인간들을 살펴봅니다. 무척 난해한 영화이며 60년대 당시 SF 장르 영화의 혁명이었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죠.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의 이영미 씨.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존 윌리엄스가 주연인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오늘 바로 이 시간. 글쎄요, 43년 전에 그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겠죠. 오늘 전쟁 속,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인간의 모습들을 다룬 영화들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희 씨, 여기는 부산이고 그래서 FM 영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봄부터 학교 때문에 여기서 혼자 살게 되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다는 거 참 이상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FM 영화음악이에요. 무척 좋아해서 대구에서는 매일, 거의 매일 들었거든요. 방학해서 대구에 가면 다시 채널을 맞추겠습니다. 자, 영희 씨 바닷가에서 저와 함께 들어주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

27. That's a distinctive sound. Proceed swiftly and with caution, brothers. Get that 60 going around the corner. All right. Cover my ass. I'll go back to New York and get the hamburgers and the chicken. Get the food. Are you ahead with engines? Are you out your mouth? Hey, man, back in Jersey. 영화 Heartbreak Ridge 중에서 전투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과 함께 들어본 Sea of Heartbreak, 단 깁슨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Heartbreak Ridge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해병대 상사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얘기입니다. 그는 행정병과가 아닌 전투병과로의 전속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고집불통입니다. 그리고 그 불끈하는 성미 때문에 부인과도 헤어져 살죠. 그의 머릿속에는 단장의 능선이라고 불린 중부전선, Heartbreak Ridge 전투에 대한 기억과 화약 연기밖에 없죠. 오스카 와일드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 전쟁은 언제나 매력을 가질 것이다. 전쟁이 저속하게 보였을 때야말로 그 인기는 사라질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인류는 인류의 절반 이상을 전쟁터로 몰아넣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전쟁이라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칸 반도에서는 인종 청소라는 이름 아래 또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간의 공포와 살육의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릇된 신화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국 TV가 만든 다큐멘터리 코리안 워 The Unknown War을 보면 전쟁의 사악한 마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필름에서 서부 영화의 거장 존 포드는 미 해병대의 도움을 얻어서 기록 영화를 찍습니다. 그는 미 해병대의 전과를 기록하기 위해 주민들이 피난 가고 없는 마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해병들이 상륙하고 카메라는 돌아갑니다. 옛날 존 포드의 영화에서 인디안 마을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말이죠. 국명도 절박하네요. 우리는 여기를 빠져나가야만 해. 영화 햄버거 힐 중에서 그룹 애니멀스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있다시피한 공습으로 군인들의 시체로 다져졌다고 해서 햄버거 힐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햄버거 고지. 이곳에서 우리는 고지를 점령하고 다시 물러난 뒤에 또다시 점령해야만 하는 한 무리의 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 햄버거 힐은 실제로 벌어졌던 햄버거 힐 전투를 재현한 다큐멘터리 터치의 영화였죠. 그들은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고지를 점령하고 작전상의 이유로 그 힘들게 점령한 고지를 다시 적의 수중에 내주고 맙니다. 한번 점령한 고지를 명령에 따라 다시 공격에 나섰을 때 군사령부의 정훈 장교가 소대 앞에 방송국 기자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리얼한 장면을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명령하죠. 카메라 기자의 지시에 따라 총을 쏘고 진격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병사들. 병사들은 짜여진 각본 속의 연속극 주인공처럼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병사들은 오스카 와일드의 표현대로 전쟁의 사악한 마력에 빠져든 전쟁광들에 의해서 전쟁터로 내몰립니다. 인류 마지막 사륙전이라는 월남전을 다룬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는 킬고어라는 전쟁광이 등장합니다. 로버트 듀발이 연기한 이 킬고어 대령은 이름부터가 말 그대로 죽이러 가는 사람이지요. 그 옛날 인디언을 쫓던 기병사단의 전통대로 항상 전선에 백마를 끌고 다니는 킬고어 대령. 그는 네이팜탄이 품어내는 가솔린 냄새를 좋아하고 또 전투가 벌어지는 해안 바로 옆에서 파도 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기 편대로 월남인 마을을 공습할 때는 바그너를 틀도록 하는 전쟁광이죠.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 때 꼭 틀도록 했다는 바그너.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웅장한 하모니로 그려내서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바그너. 그 음악은 이제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힌 또 다른 전쟁광에 의해서 정글을 공포에 빠져들게 합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에서 헬기로 월남의 그 해안 마을을 공습을 하면서 틀었던 바그너의 곡 The Ride of Valkyrie 들으면서 이 전쟁의 광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storage weapon down below. We're going to go down and check it out. All right, this is Hawk 5. I'm rolling in. Outstanding, Red Team. Outstanding. Get your case of beer for that. Right now, I think I see a vehicle down in the courtyard. 박은호가 설마 자기 곡이 이렇게 쓰였을 줄 알았을까요?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에서 그 전쟁 광에 포악한 손 밑에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힌 월남 해변가 마을, 그리고 그때 흐르던 박은호의 The Ride of Valkyrie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쟁광 역시 더 넓은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신이 그려놓은 운명에 따라서 파국의 길을 걷고 말지요. 이 지옥의 묵시록에 등장하는 커츠 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능숙한 군인이었지만 지속되는 살육과 전쟁의 광기에 휘말려서 정글 깊숙한 곳에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를 죽이려 올 자객을 기다립니다.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의 패튼 장군은 오로지 전쟁만을 위해 태어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그에게는 타협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적이 있으면 싸워야 하고 싸우면 이겨야만 했죠. 그는 사교를 몰랐기 때문에 유약한 브래들리 장군보다 진급이 늦어져서 그의 지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은 끝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정치적인 이유로 진격 속도를 조절하려는 지휘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절해야 했던 정치군인, 이들과 다른 운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패튼, 끝내는 연합군의 일원인 소련군과 마찰을 일으켜 군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전쟁터에서 필요한 인물이었지 평화가 가까울 때 필요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각본을 맡아서 오스카상을 탔던 프란시스 코폴라는 전쟁터에 알맞게 교육된 패튼 역시 전쟁의 희생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 중에서 패튼 행진곡, 그리고 War and Remembrance, 전쟁과 추억 중의 러브 테마 이어들으셨습니다. 텔레비전용 영화로 만들어져서 인기를 모았던 전쟁과 추억은 전쟁의 폭풍에 휘말린 일가족의 얘기를 대하 드라마로 그려냈죠. 히틀러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파견된 해군 장교 로버트 미첨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독일군의 계략에 빠져들어가는 그의 아내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받는 아들의 연인 알리 맥그로우. 전쟁의 환기는 이들 가족을 산산이 찢어놓고 안타깝게 서로를 찾아 헤매게 하죠. 전쟁 문학, 전쟁 영화. 여기서 아직도 금자탑으로 손꼽히는 것은 무기여 자리거라죠.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무기여 자리거라는 전쟁 속에 피어난 한떨기 꽃 같은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1차 대전 중에 이탈리 전선. 미군으로 전선에 파견된 헨리 중위는 야전병원 간호원인 캐더린을 만나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전쟁은 극한에 치달고 헨리 중위가 속한 부대는 부상병들을 버리고 퇴각해야 할 지경에 처합니다. 이 와중에 그와 캐더린의 사랑을 맺어줬던 군의관 비토리오 데시카는 야전병원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죠. 광기에 빠져서 모든 것이 비인간적으로 돌아가는 전장. 헨리는 부대를 이탈해서 연 캐더린을 찾아갑니다. 캐더린은 놀라서 묻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나 혼자 전쟁을 끝냈어. 혼자 전쟁을 끝낸 헨리는 캐더린과 함께 호수를 건너 중립국 스위스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화로부터 떨어진 연인들의 휴식처 스위스에서 캐더린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캐더린은 난산 끝에 제왕절개로 사산을 하고 그녀 자신도 심한 출혈로 사경을 헤매게 되죠. 헨리, 저와 함께 있었던 일을 다른 여자에게도 하시진 않으시겠죠. 캐더린은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헨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미울 뿐이라던 캐더린은 가고 헨리 혼자서 정처 없이 빗속을 걸어갑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자신들만의 평화를 지키려던 두 사람의 사랑. 이것도 예외 없이 전쟁의 폭풍에 휘말려버린 것이죠. 스위스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로커드슨의 눈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화 무기여 사리꺼라 중에서 러브 테마였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고 6.25 동란이라고도 하는 1950년의 민족 상잔의 전쟁. 그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이데올로기가 짝을 이뤄서 커다란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MBC 미니시리즈로 선보였던 여명의 눈동자는 그런 점에서 한국 전쟁의 비극을 깊이 있게 보여준 작품이었죠. 대치와 하림, 그리고 한 여자, 여옥.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학병으로 중국 전선에 끌려가야 했던 대치와 하림, 그리고 정신대로 꽃다운 나이에 짓밟혀버린 여인, 여옥. 이들 세 사람은 같은 운명을 타고 난 쌍생아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독립이 되고 해방 공간이 형성되자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군 OSA 특공대에서 남쪽 군인의 길을 걷는 하림과 공산 게릴라에서 인민군 장교, 그리고 빨치산 우두머리로 최후를 맞는 대치. 정신대에서 특수요원, 그리고 마침내는 국군 장교와 빨치산 우두머리를 연인으로 하게 되는 비운의 여인, 여우. 이들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드라마는 영화 속에서 그리는 짧은 전쟁이 실제로는 얼마나 길고 아픈 상처를 사람들에게 남겨주는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광기로 얼룩진 전쟁의 그늘에는 영웅이 있고 무고한 죽음이 있고 또 숭고한 사랑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죠. 전쟁터에서 산화한 병사는 물론이고 팔다리를 잃은 병사들, 그리고 후방에서 고통을 받는 더 많은 사람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요, 고통을 이겨내는 데는 죽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가져다 준 평화는 고통스러운 평화입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뒤의 평화가 더욱 소중한 것일까요? MBC 미니 시리즈 여명의 눈동자의 메인 타이틀 그리고 하이텔로 신청해 주신 이원석 씨께 띄워드린 영화 149의 콜럼버스 중에서 Conquest of Paradise였습니다. 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이 전쟁이라는 말이 사람의 힘을 이렇게 빠지게 하고 이렇게 정신없게 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진행을 할게요. 자, 하이틀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에 밤샐 예정이라고 하신 양성욱 씨. 뭐 때문에 밤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남자라면 한 번쯤 들어볼 노래라고 하셨네요. 성룡이 부른 남아당자강. 자, 같은 곡을요. 역시 하이텔로 문대근 씨가 3학년 6반 현성 승연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영화 황비용을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쓸쓸히 봤다고 하신 김영익 씨. 많은 FM 영화음악 애청자가 김영익 씨의 친구가 돼드릴 거예요, 아마. 자, 들어보십시오. 나늘 땅 쓰으시야.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 한다. 나눌 땅 쯔쯔앙, 영화 황비용 중에서 성룡의 노래였습니다. 앞으로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실 분은요, 한 4, 5일 정도 여유를 보내서, 여유를 두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쟁의 표현이 가득했던 오늘, 진짜 한 줄기 바람 같은 사연이 하나 있네요. 지금은 막 새벽이 지나 아침이 오려는 시간이에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비둘기 날갯빛이랍니다. 이른 시각의 바람은 참 상쾌해요. 이 상쾌하고 맛있는 향기의 바람은 더운 날 FM 영화음악 가족 여러분의 몫으로 챙겨두고 싶습니다. 서울 구로구 독산 4동의 김경진 양, 참 자상한 분이네요. 더운 날 그 마음만 생각해도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자,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마지막 곡입니다. 아랑드롱이 주연한 영화 사랑을 다시 한번 중에서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 삐에르 비종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글쎄요, 평화의 기도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바로 제 앞에 적혀있는 글귀이기도 한데요. 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김영진 학생,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 1동의 강수정씨, 전주 덕진구 금암동의 최윤아씨, 송파구 가락동의 이태정씨, 저와 함께 문을 닫아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